어쩔 수 없지. 그럼 내가 오랜만에 학교에 가야겠네. 어떤 아이일까? 아이 같은 미소 뒤엔 어떤 표정이 있을까? 왠지 좋아 보여 바보 같아 보이지만 선한 얼굴을 가졌어. 그 소년 한여름의 햇살처럼 반짝거려. 그 소년 바다 냄새가 전해지는 것 같아. 그 소년 달빛을 닮은 소녀가 좋아하는 그 소년. 얘는 강한결, 그 옆에는 박노아. 아, 고등학교는 이런 분위기구나. 되게 즐거워 보이네. 전혀. 얼마나 끔찍한데.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. 혜나. 어? 이 캠코더 며칠 동안 가지고 있어도 좋아. 진짜? 아, 야, 그래도 이거는. 예술가에게는 잠깐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든. 영감이 찾아오면 돌려달라고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질리게 봐. 고마워. 나 먼저 간다. 아, 내일 봐. 조심히 가. 안녕.